여름 말아지고 서 누구를 기다리나 낭낭 18세 버들지는 앞개울에서 서쪽새 울 때만을 기다립니다 서쪽궁 새가 울기만 하면 떠나간 그리운님 오신댔어요 20세 송아지 매는 뒷산 넘어서 서쪽새 울 때만을 기다립니다 서쪽궁 새가 울기만 하면 풍년이 온댔어요 풍년 온대요 서쪽궁 새가 울어서 삼천리 강산에 풍년은 왔네 맹세 안 해도 새는 우는데 기약한 나의 입은 어이 못오나 서쪽궁 새가 울기만 하면 기어코 오겠다고 맹서한 니마